한 심해 잠수부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예의가 발랐던 그는 만나는 사람마다 꼭 모자를 벗고 인사하는 것을 잊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바다에 나갔던 그가 싸늘한 시체로 돌아왔습니다. 실력 있고 건강하던 잠수부였기 때문에 그의 죽음이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그는 왜 세상을 떠난 걸까요? 그는 바닷속에서 인어를 만났던 겁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 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어디 창문 열렸냐고요? 첫머리부터 제가 너무 썰렁한 얘기를 했나요? 글쎄요. 조금 생경한 얘기일진 모르겠지만 옛날 이야기 속의 이 심해 잠수부 그저 옛날 또 이야기 속의 인물만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도 이런 잠수부들 꽤 같아요. 지나치게 예의가 바른 것 또는 자기가 잘 모르는 대상 혹은 원사에게는 지나치게 저자세인 것 혹시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들 없는지 확인해 보시죠. 하이틀의 안현태, 이선우 씨 잘 들으셨습니까? 어떠셨어요? 이렇게 들으니까 노어즈의 Light My Fire가 전혀 다른 느낌이 들죠. 햄튼 스트링 퀄텟의 연주로 띄워드렸습니다. 제가 첫머리에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다고요? 아, 조금 그렇네요. 이 심해 잠수부 얘기요. 제가 어느 책에서 읽었는데요. 너무 심해 잠수부가 바닷속에서 모자를 벗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자신의 그 산소 호흡기를 그 연결하는 그 옷을 벗었다는 뜻이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었죠.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요. 요즘에 외국의 그 유명 영화 배우나 감독들이 우리나라에 참 많이 내한하고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예의 바른 사람도 있을 수 있겠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겠고 따라서 기자회견이나 인터뷰할 때 좀 사람마다 경우가 다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해서 언제나 뭐랄까요? 항상 너무 대단한 사람처럼 취급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도 항상 모자를 벗다가는 그 대가가, 모자를 벗은 대가가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서울 서초구 방배본동의 권수효 양, 친구 세라에게 이 곡을 바친다고요. 자, 그럼 세라가 지금 듣고 있을까요? 이 곡 띄워드릴게요. 영화 피터스 프렌즈 중에서 퀸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You're my best friend. 남자의 눈물이 마르면 복수가 시작된다. 가차없이 단 한 번에 사랑의 이름으로 너를 처단한다. 세계를 긴장시킨 톰 클랜시의 최신작 복수. 서점에 있습니다. 두서출판 고려원. Now I'm drowning in the flood. Always. 항상 그대 곁에서 하나의 추억으로 기억될 음악이 있습니다.

동국대 신현민 씨, 오늘이 전국 병원에서 수련의 시험이 있는 날이었다고요. 어떠셨어요? 시험 잘 치셨습니까? 시험을 잘 치셨다면 이 곡이 아주 신나게 들렸을 테고, 아니면 그저 시끄럽기만 했겠죠. 영화 Blow Up 중에서 Stroll On, 야드버스의 연주와 노래로 띄워드렸습니다. 사진작가인 주인공 데이빗 해밍스가 아무도 없는 텅 빈 공원에 사진을 찍으러 나갑니다. 그는 공원에서 옥신각신 실랑이를 벌이는 두 남녀를 발견하고 카메라 셔터를 눌러댑니다. 그런데 그 필름을 인화해놓고 보니까 사진 속에는 이 두 남녀만 있는 게 아니었죠. 사진 한 귀퉁이에 남자의 시체도 같이 찍혀 있습니다. 미켈란젤로 안토니오니 감독의 1966년 작품 Blow Up, 확대는 이렇게 해서 관객들을 미궁 속으로 몰고 갑니다. TV에서 여러 번 방영된 영화인데요. 보신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 블로우업을 그대로 모방해서 만든 영화가 있습니다. 브라이언 드 팔마 감독이 81년에 만든 블로우 아웃인데요. 이 영화의 주인공은 사진작가가 아니라 영화 효과맨이고 카메라 대신에 녹음기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블로우 아웃은 소리판 블로우업이라고 할 수 있죠. 이번 주 Three Thumbs Up Movie로는 브라이언 드 팔마식 블로우업인 Blow Out 소개해드립니다. 주연은 펄픽션의 존 트라볼타와 또 로보캅의 낸시 엘레인이고요. 또 클리프행어의 악당인 존 리스코가 역시 악당으로 나옵니다. 촬영은 제3종 근접조, 그러니까 미지와의 조라는 비디오 제목으로 나왔죠. 그 영화의 촬영을 맡은 빌모스 지그몬드예요. 음악은 브라이언 드 팔마 감독과 항상 컴비를 이루는 피노 도나지오가 맡았습니다. 영화의 무대는 필라델피아. 영화사의 음향 효과맨인 잭 테리, 존 트라볼타는 어느 날 밤 평소처럼 녹음기를 둘러매고는 소리를 채습하러 나갑니다. 그는 다리 위에 서서 아주 조그마한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마이크를 소리나는 쪽을 향해서 겨냥합니다. 연인들의 속삭이는 소리, 두꺼비 우는 소리, 부엉이 소리, 그리고 이어서 요란한 자동차 사고 소리가 정적을 깹니다. 자, 제게 마이크에 여러분도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타이어 터지는 소리에 이어서 급 브레이크를 밟으며 차가 미끄러지는 소리, 그리고 차가 강물에 빠지는 소리까지 녹음한 잭 테리. 그는 황급히 물에 뛰어들어서 그 승용차에 타고 있던 한 여자를 구해냅니다. 하지만 운전자는 사망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죽은 운전자는 현역 주지사이자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 맥 라이언이었습니다. 사건이 사건인지라 정보기관에서는 잭에게 못 본 일로 덮어두라고 은근히 협박하고, 아울러 그가 구해냈던 여자 셀리 역시 사고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발표됩니다. 셀리는 맥 라이언의 정부였죠. 그런데 자신의 스튜디오로 돌아와서 녹음된 소리를 듣던 잭은 이상한 소리 하나를 감지합니다. 타이어 펑크 소리 직전에 총소리가 있었음을 예민한 귀로 구분해낸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날 잡지에는 사고 현장을 찍은 연속 사진이 게재됩니다. 그날 어떤 사람이 우연히 현장을 지나다가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잭은 이 사진들과 자신의 녹음 테이프를 합성시킵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시간 순서대로 한 장 한 장 필름에 담은 뒤에 거기에 소리를 입힌 겁니다. 이렇게 소리와 사진을 맞춰본 결과 타이어가 펑크 나는 순간에 사진 한쪽 켠에서 자그마한 불빛 하나를 발견합니다. 총을 쐈을 때 번쩍하는 그 총구의 불빛이었죠. 말하자면 총이 타이어를 펑크냈고, 따라서 사건은 교통사고가 아니라 살인사건인 것입니다. 그는 소리를 입힌 필름을 경찰에 넘깁니다. 하지만 테이프가 누군가에 의해 지워져 버렸습니다. 대통령 후보 살해범들에게 고용된 청부업자 버크의 짓이죠. 게다가 버크는 현장 생존자인 셀리 역시 살해할 계획입니다. 이제 살인사건을 증명할 길이 없는 잭은 현장 사진을 찍었던 사진 제공자의 집에 찾아가 사진의 원판을 탈취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완벽한 증거물을 완성하죠. 잭은 소리와 사진을 합성한 이 증거물을 방송국에 보내 생방송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방송국 측에서는 증거물뿐만 아니라 생존자인 셀리가 직접 출연해 줄 것을 요청하고, 이들의 전화 통화를 청부업자 버크가 도청하죠. 버크는 방송국 앵커를 가장해서 셀리와 약속 장소를 정합니다. 뭔가 불안함을 느낀 잭은 셀리의 몸에 도청 장치를 부착시켜서 그녀를 약속 장소에 내보냅니다. 그리고 자신은 일정한 거리를 두고 그녀를 뒤쫓죠. 거리는 독립축제로 떠들썩하고, 버크는 방송국 앵커인 척하면서 셀리로부터 증거 테이프를 건네받아 물속에 집어던집니다. 그리고 그녀를 옥상으로 유인합니다. Somebody, I'm gonna cover the fireworks. 사태가 위급하다는 것을 깨달은 잭은 두 사람을 찾아 부랴부랴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버클을 때려눕히는 잭. 하지만 셀리는 이미 살해당한 뒤였습니다. 이제 살인사건을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남은 것은 셀리가 죽기 전에 내질렀던 비명뿐이죠. 영화의 끝장면. 잭은 제작 중인 공포 영화의 한 장면에 셀리의 비명 소리를 효과음으로 집어넣고는 눈물을 흘립니다. 타이틀의 방준호 씨.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사랑이 그렇게 농부시다고요? 목숨과 같은 존재라고 하신 정현 씨께 이 곡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Three Thumbs Up Movie로 저희가 말씀드린 Blow Out의 주제가 Love is Illumination이었습니다. 자, 2주일에 한 번씩 여기 제 옆에 나오시는 분입니다. 영화평론가 서인숙 씨 오늘 모셔봤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서인숙 씨 오늘은 어떤 얘기 준비하셨습니까? 벌써 12월이죠? 네. 이제 한 해를 마감해야 되니까 영화도 한번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올 한 해를 정리하면서 저 나름대로 뽑은 영화 중에서 그러니까 외국 영화입니다. 외국 영화요? 예, 네. 베스트 5를 선정해봤습니다. 아, 그러니까 94년에 우리나라에 개봉된 영화, 외국 영화 중에서 베스트 5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 궁금해지는데요. 제가 이 다섯 편을 선정하면서 예. 사실은 이게 어느 잡지사에서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를 포함한 영화평론가 12사람이 뽑은 그 베스트 5로 선정을 했는데 네. 제가 보고도 스스로 놀란 게 그 평론가들마다 다섯 편씩 뽑아놓은 것 중에서 공통분모가 거의 없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들으시면서 자신이 생각했던 영화 중에서 제일 좋았던 영화들이 어떤 영화인가 하고 생각을 해보셔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은 참 오히려 이렇게 막 마음이 편해지고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누구나 다 좋다는 영화를 내가 보고서도 나는 별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영화 평론가들조차도 서로서로 그렇게 견해가 다르다는 것은 어쩌면 그 다양한 시각을 인정한다는 얘기니까 좀 여러분 한번 오늘 어떤 영화들을 서인숙 씨가 뽑으시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그럼 첫 번째 영화 뭔가요? 예, 첫 번째는 그 세 가지 색 중에서 블루를 저는 뽑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키에슬롭스키 감독의 블루인데요. 뭐 화이트나 레드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화이트나 레드보다는 블루가 더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그러니까 보시는 분들마다 자신들의 어떤 기준이 다르겠지만 저는 이제 영화를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좀 평범하고 많이 접하던 그런 스타일의 영화보다는 조금 색다른 스타일의 영화가 참 좋거든요. 네. 근데 블루 같은 경우는 그 한 여인의 어떤 내면 심리를 굉장히 세심하고 세밀하게 묘사를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극적 전개라든지 어떤 인물들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블루보다는 뭐 화이트나 레드가 더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근데 저는 좀 이렇게 줄거리 위주의 영화보다는 어떤 독특한 영상 표현으로 그것을 형상화시켜주는 영화들이 좋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주 블루를 봤을 때 거의 다 뭐 그러니까 시각적인 건 제 눈에 박히고 귀로 들었을 때도 그 음악이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아주 감동을 전 스스로 참 많이 받은 영화 중에 하나예요. 예, 그러니까 키에슬롭스키 감독의 세 가지 색 연작 블루, 화이트, 레드 중에서 그 나머지 두 편보다는 이 블루가 심리 묘사라는 점. 예. 그 점에서 그렇죠. 심리 묘사를 아주 영상과 음악으로 표현을 했다는 점에서 좋다는 예, 말씀이신가요? 예. 그러니까 블루의 내용을 보면은 그러니까 자기 남편하고 그 딸을 자동차 사고로 잃었죠. 네. 잃고 난 다음에 자기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데 차마 용기가 없어서 목숨을 끊지 못하고 그 다음서부터 이 여주인공이 보여주는 내용들은 그 여주인공이 어떤 평범한 일상들을 스스로 자각해가는 내면 심리에 초점을 맞춰서 굉장히 얘기의 내용은 일상적인 것 같지만 그 절망적인 일상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네. 그 내면 심리를 표현해 주는데 그 주인공들 간의 갈등이라든지 어떤 대사 위주의 그런 내면 심리를 표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아주 시각적인 영상과 그 음향으로 내면 심리를 많이 표현해 주는데 굉장히 특이하게 쓰인 것 중에 하나가 페이드 인 아웃이에요. 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페이드 인 아웃은 시간과 공간의 단절로 생각이 들죠. 근데 이 블루에서 굉장히 특이한 것은 뭐냐면 한 공간 내에서 시간이나 공간의 단절이 없이 페이드 인 아웃이 쓰이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페이드 아웃이 굉장히 많이 빈번하게 등장을 하는데 주로 아무런 사건 없이 페이드 아웃이 쓰이거든요. 그런 장면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여주인공 줄리가 소파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음향이 나오면서 음악이 나오면서 페이드 아웃이 돼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장면에서는 그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다가 또 이렇게 물속에서 튀어 오르면 음향과 함께 또 페이드 아웃이 네.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이 곳곳이 쓰이는데 그런 페이드 아웃을 쓸 때 보면은 내용의 반전이라든지 아니면 전개 아니면은 공간이나 시간의 단절이 전혀 없이 페이드 아웃이 쓰여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무런 내용의 변화가 없는데도 왜 페이드 아웃이 쓰였을까라고 의아하게 생각되는데 페이드 아웃이 쓰인 대목들을 보면 거의 다 내면 심리, 그러니까 여주인공이 갖고 있던 어떤 정신적인 충격이라든지 내면 심리의 암울함을 보이기 위해서 페이드 아웃이 쓰이거든요. 네. 왜 우리도 흔히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충격적인 사실이나 진실을 발견하게 됐을 때 앞이 깜깜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듯이 그것을 그 페이드 아웃을 통해서 아주 적절하게 그 내면 심리를 어떤 대사나 이런 것에 의존하지 않고 영상적으로 아주 적절하게 그대로 느낄 수 있게끔 주인공의 어떤 절망감이라든지 고립감 이런 것들을 아주 적절하게 느낄 수 있게끔 해준 것이 저는 좋았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올해 보신 영화 중에서 베스트 5 두 번째 영화는 어떤 영화를 꼽으셨나요? 두 번째 영화는 스티븐 소더버그의 카프카인데요. 네. 이 카프카는 의외로 보신 분들이 적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영화에 대해서는 이게 찬반 양론이 굉장히 팽팽했었어요. 찬반 양론이요? 어떤 식의 찬반 양론이었죠? 그것은 그 찬성과 그러니까 이 영화의 평가에 대해서요. 예. 그러니까 좋다는 의견과 아주 예. 형편없다는 의견이 아주 팽팽했었는데 예. 서인숙 씨가 보시기에는 어떤 예. 면이 좋았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예, 좋겠네요. 예, 아 나쁘다라고 얘기했던 분을 제가 한 분 기억이 나네요. 진짜로 이게 너무 지루했다라고 해서 싫어하시는 평론가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저는 이 영화가 굉장히 스티븐 소더버그 영화를 보면은 감상적이거나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종류의 영화는 아니죠. 보통 네. 굉장히 지적이면서 정서적으로 좀 메말른 듯한 그런 느낌의 영화들을 많이 보여주는데. 카프카가 제가 좋다라고 느끼는 것은 뭐냐면 어떤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기법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네. 그 아이디어라든지 그 발상 자체가 신선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이디어와 발상이 신선하다. 예. 네.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하면은 우선 가장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게 어떤 사실과 허구의 경계선이 없죠. 그러니까 사실주의 시대에는 어떤 절대적인 진리가 있었지만 모더니즘 시대에 와서는 상대적인 진리가 있었고 그다음에 포스트 모더니즘에 와서는 현실과 허구의 경계선이 없이 마구 믹서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도 허구가 될 수가 있고 허구도 현실이 될 수가 있는데 카프카가 그런 모습을 그대로 띄고 있어요. 그러니까 카프카를 보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가장 혼동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카프카가 실존 인물이죠. 옛날에 30년대에 공포소설을 주로 썼던 작가인데 카프카라는 인물의 어떤 전기 영화라고 생각을 해서 하고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영화를 보면은 카프카의 전기적인 요소도 있지만 또 네. 허구적인 요소와 같이 믹서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카프카의 전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으면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카프카가 쓴 공포소설이라든지 환상적인 소설의 이야기를 같이 곁들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치 어떻게 느껴지냐면은 카프카라는 작가가 자기 소설로 들어가서 소설의 주인공이 된 듯한 그러니까 사실과 허구가 믹서되어 있죠. 네. 같이 혼용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의외로 아우 전기 영화인 것 같은데 전기적인 면도 있고 굉장히 내용이 가상적이기 때문에 좀 당황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가장 큰 기법 중에 하나는 예전의 장르라든지 이 다른 예술들을 모방하는 모방 기법이 많이 등장을 네, 하죠. 그렇죠. 네, 이 영화에서도 보면은 흑백 영상이 등장을 하는데요. 네. 그 흑백 영상을 보면은 주로 1920년대 독일 표현주의 영화라는 것을 그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20년대 독일 표현주의 영화의 영상 기법들을 차용하고 있죠. 네. 그래서 그 독일 표현주의 영화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 전후에 어떤 그 불안정한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등장하는 인물들이 미치광이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네. 그리고 어떤 극단적인 앵글이라든지 극심한 명암 대비의 영상 내지는 또 그림자를 이용한 그런 영상 기법들이 주요한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영화에서도 그런 요소들을 다분히 다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을 그 지배하고 있는 무르나우 박사에 의해서 인간들이 개조돼서 나오죠. 그러니까 그 개조된 인간들이 미치광이일 뿐만 아니라 성을 지배하고 있는 무르나우 박사도 또한 미치광이적인 그런 특성을 갖고 있고, 또 무르나우 박사라는 그 인물 자체도 보면은 사실은 그 1920년대에 활동했던 독일 무르나우 감독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 감독을 또 차용하고 네. 있는 것이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장르를 혼합해 놓은 것 같은 느낌을 갖게 그 카프카에 나오고 있는 형사는 전형적인 그 형사의 모습을 갖고 있는가 하면은 또 카프카를 보조해주는 쌍둥이 두 명이 나오죠. 그 쌍둥이들은 주로 이렇게 슬래스틱 코미디에서 인물인 것 같은 그런 전형적인 인물들이 같이 섞여 있고, 또 흑백 영상으로 진행이 되다가 성 장면에서만큼은 칼라로 변화를 하죠. 네. 이런 것도 어떤 기존의 영상 표현법에서는 조금 반대적인 입장으로서 사용됐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칼라 시대가 되고 난 다음부터는 오히려 과거나 환상을 보여줄 때는 흑백 영상이 쓰이고 현재 시점에서는 칼라로 쓰이는 게 네. 기존의 어떤 표현 관습이에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의외로 반대로 그 성의 이미지가 환상이거나 아니면은 실존하지 않는 공간일 수도 있다라는 환상적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칼라를 사용하거든요. 그리고 그 성으로 들어갈 때도 보면은 무덤을 해서 통해서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무덤을 해서 통해서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것이 사실은 죽음의 공간이라든지 현실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공간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상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서인숙 씨의 94 베스트 5 두 번째 영화는 그래서 카프카고요. 예. 세 번째 영화는 뭔가요? 예, 세 번째 영화는 그 순수의 시대, 마틴 스콜세이지의 순수의 시대를 꼽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순수의 시대에서 그 마틴 스콜세이지의 그 작품적인 스타일이 많이 좀 변화되어 있죠. 주로 이제 마틴 스콜세이지가 보여주는 영화적인 스타일 하면 주인공이 사회의 부적응자이면서 폭력적인 세계라든지 사회의 어두운 이면을 보여주는 게 마틴 스콜세이지 작품 세계의 어떤 특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 영화에서는 의외로 굉장히 밝으면서도 아름다운 세계를 긍정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그 주인공 남자가 두 여인을 놓고 갈등하는 어떤 순애보적인 사랑인데 결국은 좌절될 수밖에 없는 한 남자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그 어떤 밝고 아주 그러니까 화려한 테크닉에 의해서 그 아름다운 영상을 보여주기도 하는 스타일 측면에서는 이전의 작품들과는 조금 변화된 느낌을 갖고 있지만, 주인공의 성격을 봤을 때는 역시 또한 주인공 자체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어떤 부적응자의 갈등 같은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주인공 남자가 한 사람은 미셸 파이퍼라는, 그러니까 이혼녀이죠. 이혼녀와 자기하고 이제 약혼을 하고 결혼을 한 위노나 라이더 사이에서 갈등을 하게 되는데, 이 두 여인이 남성에게 이 남자 주인공에게 지니는 의미는, 만약에 미셸 파이퍼를 선택한다면은 사회의 도전하면서 사회 이탈자, 아웃사이더로 전락하는 것이고, 위너라 라이더하고 같이 산다는 얘기는 자기가 그냥 사회의 기존 질서라든지 가치관에 적응하고 싶진 않지만 그냥 타협하면서 산다는 그런 의미를 많이 지니고 있죠. 그래서 그 두 사람 사이에서 갈등을 하는데, 결국은 미셸 파이퍼가 자기 스스로 그 남자 주인공을 떠나면서 이 남자를 다시 자신의 그 본래의 위치로 돌려보내주고 있는 그런 영화인데, 굉장히 좋았던 거는 내용은 흔한 삼각관계이고 뭐 순애보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흔한 스토리이지만 굉장히 현란한 기교, 특히 네. 이제 마틴 스콜세이지의 감독의 작품을 보면 테크닉이 굉장히 화려하죠. 네. 그러니까 아주 빠른 편집이라든지 뭐 와이프나 디졸브 같은 것들이 빈번하게 쓰이는 그런 장면 전환이나 아니면 현란한 카메라 움직임에 의해서 시각적으로도 볼만한 것이 굉장히 풍부하고요. 그 시각적인 볼만함에서 또 하나의 요인은 보면 아주 철저한 고증에 의해서 영화가 형상화되고 있죠. 그러니까 네. 그때 19세기의 뉴욕의 귀족 계급의 상류 사회를 들여다볼 수 있게끔 아주 철저한 고증을 했다는 것을 여러 면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의상이나 뭐 세트 이런 것들이 차지하는 그 비중도 굉장히 크겠지만, 그 시대의 어떤 예의범절, 범죄를 가르치기 위해서 배우들에게 어떤 예의 범죄를 가르치기 위해서 예의 범죄 전문가가 따로 동원되기도 했죠. 그래서 뭐 걸음걸이라든지 아니면은 여성들이 부채를 사용할 때 그 사용법이라든지 또 그 귀족 계급에서 쓰던 대화법만을 이렇게 충고해주고 자문해주는 전문가가 따로 있고 이렇게 철저하게 심혈을 기울여서 그러니까 19세기의 어떤 귀족 사회의 여러 면을 볼 수 있게끔 특히 어떤 만찬 장면의 화려함이라든지 그 만찬 시대가 갖고 있던 의미, 만찬이 그 시대에 갖고 있던 의미들을 한번 곱씹어 볼 수 있게 해주는 점들이 좋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럼 네 번째 영화로 넘어가죠. 예, 네 번째 영화는 카롤 사우라 감독의 안나 이야기인데요. 네. 저는 이 영화를 아마 여자이기 때문에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카롤 사우라가 어떤 여성적인 시각에서 이 여주인공을 택했다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페미니즘 영화는 아니고 어떤 기존의 그 가치 질서라든지 기존의 어떤 사회에 도전하는 그런 임무를 선택했을 때 여성이 더 적합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여주인공을 선택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내용은 여주인공이 그 서커스단에서 사격을 하는 사격수로 나오죠. 네. 그러다가 어떤 이제 기자를 만나서 서로 사랑에 빠지는데 이 여주인공을 지켜보던 그 정비사의 정비공 셋이 이 여주인공을 어느 날 윤간을 하게 되는데 윤간도 굉장히 끔찍하게 하죠. 그러니까 이 여주인공이 반항을 한다는 그 이유 하나로 거의 그러니까 여주인공의 신체를 거의 그러니까 살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잔인하게 찢어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주 끔찍하게 윤간을 당하는데 여주인공이 그 다음날 곧바로 사격수니까 총을 잘 쓰잖아요. 그 정비공 세 사람을 가서 찾아가서 세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도망가는 과정에서 경찰들을 또 쏘게 되죠. 네. 그러다가 이제 한 농가에 들어가서 그 경찰들하고 대치하면서 이렇게 있다가 이제 나중에는 그 윤간당하면서 받은 상처 때문에 죽어가는 내용인데요. 영화를 보신 분들은 뭐 델마 루이즈랑 어떻게 비교할 만한 부분도 많을 것 같아요. 델마 루이즈의 하고는 조금 스타일적인 측면이나 분위기가 많이 다르다라고 물론 다르죠. 예. 델마 루이스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게 다르시다고 생각되는데요? 아니 오늘은 서인숙 씨가 말씀하시는 시간인데 제 말은 그 성폭행을 당한 후 여성이 이제 그 남성 사회에서 여성을 입장을 대변을 하면서 감독이 얘기를 한다는 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소재 같은 것이 굉장히 비슷하죠. 네. 예, 델마 루이스하고 네. 델마 루이스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박진감 있고 장르에 없던 법칙 같은 것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예. 그 안나 이야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장르적인 법칙보다는 그 현실적인 리얼리티를 중시하면서 내적 그러니까 여성의 심리 묘사를 훨씬 더 많이 부각시키고 있죠. 네. 네, 그런 점에서는 좀 델마 루이스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예. 생각이 들고 예. 그 카롤 사우라의 어떤 독특한 그 연출 세계라든지 채취 같은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러니까 같은 소재이지만 헐리우드의 영화와 스페인의 영화가 얼마만큼 다를 수 있는가. 네. 그러니까 다른 문화와 다른 나라에서 자랐을 때 같은 내용을 영화에서 또 얼마만큼 차이가 날 수 있는가. 이런 차별화된 시각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또 재미있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감독의 독특한 그 채취가 느껴집니까? 그러니까 이 윤간 당하는 장면 같은 데서도 거의 그 헐리우드의 감독 같았으면 아마 생략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부각시켜주고 있죠. 그러니까 여주인공이 갖고 있었던 어떤 끔찍한 내적인 충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영화에서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델마 루이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현실적으로 있을 것 같긴 하지만 로드무비식으로 좀 박진감이라든지 아니면은 모험의 그런 스타일이라는 측면이 많이 보이죠. 네. 근데 이 안나에게서는 훨씬 더 어두운 사회의 분위기라든지 네. 그런 어두운 그 내면 심리를 표출해주고 있다는 점에서는 많이 다르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어떤 면이 그렇게 좋았나요, 이 영화에서? 예, 안나 이야기에서 그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똑같은 소재지만 얼마만큼 다를 수 있는가, 네. 그 감독의 어떤 그 자신의 스타일에 따라서 얼마큼 달라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영화적인 스타일이 많이 좋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 영화 얘기해볼까요? 5번째. 포레스트 검프죠? 마지막 영화는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 영화에서는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처음에 나타나는 깃털과 마지막에 떠다니는 깃털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깃털의 의미가 어떤 그 인생 자체를 상징해 주는 그런 매개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아주 편안하게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영화. 그리고 전형적인 그 내용, 그러니까 스토리 줄거리 위주의 내용이지만 그 나름대로 또 편안하게 볼 수 있고 순수한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영화여서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영화평론가 서인숙 씨의 94 베스트 5. 그러니까 세 가지 색 중에서 블루, 카프카, 순수의 시대, 안나 이야기, 그리고 포레스트 검프 이 다섯 영화를 꼽아주셨는데요. 그 외에도 후보에 오른 작품들은 몇 편 더 있겠죠? 예, 그러니까 이런 작품들이 제가 참 좋다라고 생각되면서도 제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이 다섯 편을 뽑았는데 나름대로 뭐 주목을 끌었던 작품들은 많았어요, 올해. 그러니까 폐왕별이도 들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태리 영화 순수의 비행 같은 영화도 좋고요. 그다음에 내 책상 위의 천사. 이런 것도 상당히 제가 좋아서 사실은 안나 이야기하고 내 책상 위의 천사하고 둘 중을 놓고 어느 것이 더 나을까 이런 고민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안나 이야기를 선택했을 때에는 제가 조금 더 도전적인 성향이라든지 좀 도발적인 소재를 다뤘다는 점에서 제 개인적으로 그게 더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결코 뭐 내 책상의 천사가 안나 이야기보다 뒤떨어지는 작품이다라는 것은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평론가들도 선택을 할 때 물론 저는 개인마다 기준이 다르겠지만 흥행에는 전혀 상관을 하지 않습니다. 흥행하는 무관하게 작품성을 따지면서 그리고 이제 작품성을 따지는 중에서도 이제 거의 작품성이 비슷하다라고 들을 때는 제 개인적인 취향이 더 많이 작용을 하죠. 그래서 뭐 다른 분들 평론가들 뽑으신 것들 중에 보면 펄프픽션 같은 거, 음식 남녀, 신들러 리스트, 또 그린 파파의 향기 이런 작품들을 많이 지금 후보작으로 올려놓고 계세요. 네. 자, 서인숙 씨가 뽑으신 94 베스트 5 여러분도 동감이신지 혹은 다른 생각이신지 모르겠지만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마지막 영화만은 보신 것 같아요. 포레스트 검프의 삽입곡 한 곡 들으면서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인숙 씨 오늘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 곡 함께 들어주세요. 하이틀로 신재용 씨, 김범석 씨, 서권 씨, 박병환 씨, 조지훈 씨 신청해 주셨고요. 자, 서울 노원구 월계 3동의 이은경 씨, 서대문구 부가연 3동의 강민석 씨, 광주 서구 봉선동의 노규엽 씨, 그리고 강서구 영창동의 박명주 씨, 철학을 공부하신 한정림 씨와도 듣겠습니다. 헐리우드 영화음악 CD는 대구 달서구 성당 2동의 박효신 님께 보내드리고요. 자, 어느 곡을 들을까 하면요. 참 인상 깊게 쓰인 곡이죠. 그룹 버즈의 노래 턴턴턴입니다. 이 곡과 함께 저희 함께 인사드릴게요. 프로듀서 홍동식, 저는 정민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Where?